같이 놀자. 이리 오노라 얻고 놀자.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사랑이라 느껴졌죠. 늦게 만난 인연이기에 더욱더 소중한 당신. 너무나 예쁜 당신은 내 거야. 당신은 내 거야. 나의 당신 너무너무 예쁜 내 당신 하루만 보지 못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. 소중한 당신 아침이면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싶어요.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예쁜 당신은 내 거야. 당신은 발끝까지 너무나 예쁜 당신은 내 거야. 당신.